넌 나의 빛나, 내 맘에 빛나. 너만, 너만, 너만 보여. 난 오직 너만, 너만, 너만. 어느새 내게 다가온 네가 내 옆에 있는 널 향한 나의 real love song.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네가 머릿속을 헤집어. 이젠 없인 상상도 안 돼. 내게 오직 너여야만 해. 네가 없이 난 못 살 것 같아. 이제 나를 혼자 두지 마. 사랑을 믿지 않았던 깨질까봐